유창의 일기 2016년 9월 19일 날씨 구름 제목 아빠의 졸업식. 오늘은 아빠가 졸업식을 했다. 너무 오래 걸려서 잠이 왔다. 아빠는 해리포터 같은 옷을 입고 사람들하고 사진을 많이 찍었다. 그런데 나는 너무 배가 고팠다. 아빠가 이제 학교를 안 가도 된다고 해서 나는 너무 신이 난다. 유창의 일기 끝! 또박또박 이야기 눈더신 토끼 글 캐서린 화이트 그림 루스 리버스 등장인물 눈더신 토끼 다람쥐 나그네쥐 수달 그리고 호저 눈더신 토끼는 코를 킁킁거리며 둥지 밖으로 나왔어요. 혹시 근처에 회색곰이 숨어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죠. 그때 덤불에서 무언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순간 놀란 눈더신 토끼는 얼른 근처 나무 그늘 아래로 얼룩덜룩한 자신의 갈색 몸을 숨겼어요. 그때 덤불 속에서 눈더신 토끼의 친구 다람쥐가 웃음을 터뜨리며 툭 튀어나왔어요. 속았지? 깜짝 놀랬잖아. 눈더신 토끼는 도망치는 다람쥐를 뒤쫓았어요. 한편 근처 숲을 속에서는 밤색 나그네쥐 한 마리가 혼자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눈더신 토끼와 다람쥐가 자기를 향해 뛰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채지 못했지요. 조심해! 다람쥐가 숲을 속에서 걸어 나오는 나그네쥐를 발견하고 급히 멈춰서며 소리쳤지만 때를 놓치고 말았어요. 다람쥐를 급히 쫓던 눈더신 토끼는 갑자기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람쥐랑 있는 힘껏 부딪히고 말았지요. 다람쥐와 눈더신 토끼는 털북숭이 폭탄처럼 뒤엉긴 채 언덕 아래로 떼굴떼굴 굴렀어요. 그러다가 차가운 물속에 덤벙 빠지고 말았어요. 아니 저건 뭐지? 제멋대로 움직인다는 털북숭이 폭탄인가? 겁에 질린 나그네쥐는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다시 굴러오기 전에 어서 피해야지. 나그네쥐는 불이 났게 도망쳤어요. 으악! 물이 너무 차가워! 눈더신 토끼와 다람쥐는 물속에서 일어나 털을 적신 차가운 물을 탈탈 털어냈어요. 거기! 너희 둘! 조용히 못해? 화가 난 수달이 물 위로 얼굴을 쑥 내밀며 말했어요. 그렇게 시끄럽게 텀벙거리면 내가 어떻게 고기를 잡겠니? 수달 주위에서는 은빛 물고기들이 튀어오르며 사방으로 도망치고 있었어요. 우린 그냥 노는 것뿐이야. 눈더신 토끼를 따라 폴짝 땅 위로 뛰어오른 다람쥐가 말했어요. 겨울이 다가오는데 태평하게 논다고? 그럼 넌 눈더신 토끼가 눈이 오면 하얗게 변하다가 눈하고 같이 녹아버리면 그때는 누구하고 놀 거니? 수달이 다람쥐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자신이 녹는다는 말을 들은 눈더신 토끼가 큰 귀를 쫑긋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내가 눈하고 같이 녹는다고? 그래, 녹는다고. 넌 지금은 얼룩덜룩한 갈색이지만 겨울이 다가올수록 날마다 하얗게 변할 거야. 그러다가 봄이 와서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면 녹아 없어지고 말겠지? 눈처럼 말이야. 수달이 말했어요. 눈더신 토끼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다람쥐를 돌아보았어요. 주변을 둘러보던 다람쥐는 부지런히 겨울을 날 보금자리를 꾸미고 식량 창고를 짓는 동물들을 보며 좋은 생각을 떠올렸어요. 눈더신 토끼는 녹지 않을 거야. 봄이 오기 전에 굴을 파고 들어가서 뜨거운 햇볕을 피하면 되잖아. 안 그래? 다람쥐가 말했어요. 하지만 난 땅 위에서 살잖아. 굴을 파는 법도 모르고. 눈더신 토끼가 대답했어요. 그때 노랗게 변한 잎사귀가 살랑거리며 떨어졌어요. 뜨거웠던 여름의 열기 대신 시원한 가을바람이 느껴졌어요. 겨울이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눈덩신 토끼는 눈처럼 하얗게 변해가는 자신을 떠올려 보았어요. 그리고 햇볕에 녹아내리는 자신의 모습도요. 먼저 귀가 녹기 시작하고 다음에는 꼬리, 그 다음에는 발, 그리고 마침내 눈덩신 토끼는 끔찍한 상상을 떨쳐버리려고 복슬복슬한 갈색 등을 부르르 떨었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절대로. 수달은 흥 하고 코웃음을 쳤어요. 아무리 그래도 네가 녹는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호조의 등에 가시가 나는 것처럼 말이야. 그때 누군가 다가오며 말을 걸었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거야? 수달과 눈덩신 토끼와 다람쥐는 소리가 나는 곳을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가시투성이의 작은 동물이 두둥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어요. 호조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새 친구들을 바라보았어요. 사실 호조의 표정은 늘 똑같았지요. 무슨 일이야? 호조가 물었어요. 눈덩신 토끼가 없어진대. 다람쥐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정말? 언제? 난 눈처럼 하얗게 변하다가 봄이 오면 눈과 함께 사라질 거야. 수달이 내게 말해줬어. 눈덩신 토끼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그 모습을 본 수달은 의기양양하게 가슴을 앞으로 쑥 내밀었어요. 호전은 조금씩 녹아 사라져가는 눈덩신 토끼를 떠올리며 말했어요. 그래, 네 말을 들으니까 나도 기억난다. 지난해에 정말로 갈색 눈덩신 토끼가 하얗게 변하더니 봄이 되니까 사라져버렸어. 어디부터 녹기 시작했니? 다람쥐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기억이 잘 안 나. 하지만 봄에 날씨가 점점 더워지니까 태양열 때문에 눈과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됐어. 호조가 고개를 갸웃하며 대답했어요. 눈부신 태양을 힐끗 바라본 눈덩신 토끼는 등의 털들이 쭈뼛거리며 일어서는 것을 느꼈어요. 난 녹아서 물이 되고 말 거야. 눈덩신 토끼는 불안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자 마치 나비들이 가득 들어찬 듯 뱃속이 부글부글 이상했어요. 바로 그거야. 수달이 잘난 척하며 말했어요. 태양열 더하기 따뜻한 날씨? 그래서 봄이 되면 눈하고 얼음하고 눈덩신 토끼가 녹는 거야. 나도 알고 있었어. 호조가 외쳤어요. 수달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네가 알고 있었다고? 다람쥐는 설마 하는 눈길로 호조를 쳐다봤어요. 그럼 난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눈덩신 토끼가 물었어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태양을 피해 숨는다면 안 녹을지도 모른다고. 다람쥐가 말했어요. 한번 해볼 만한 가치는 있겠어. 수달이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시큰둥하게 말했어요. 그러자 모두 두리번거리며 눈덩신 토끼가 숨을 곳을 찾아보았어요. 하지만 눈부신 가을 햇살이 나뭇잎 사이, 속이 텅 빈 나무 둥치까지 구석구석 빈틈없이 비추고 있었어요. 심지어 수달이 헤엄치는 차가운 강물마저 밝고 따뜻해 보였지요. 그럼 나무 위에 있는 내 오두막에 숨어. 다람쥐가 말했어요. 다람쥐는 커다란 눈덩신 토끼를 자신의 작은 보금자리에 억지로 밀어넣는 모습을 상상해 보았어요. 고맙지만 난 나무를 오르지 못해. 그리고 네 보금자리는 무척 더울 거야. 눈덩신 토끼가 슬픈 얼굴로 말했어요. 이제 어떡하지? 우아한 백조가 물가로 천천히 다가왔어요. 무슨 일이니? 백조가 도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눈덩신 토끼는 한숨을 쉬며 설명했어요. 난 점점 눈처럼 하얗게 변해가고 있어. 그래서 걱정이야. 그리고 하지만 눈덩신 토끼가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백조는 신경질을 내며 물었어요. 하얗게 되는 게 뭐가 어때서? 화가 난 백조는 날개를 퍼덕이며 흰색 깃털들을 모두 곤두세웠어요. 그래, 하얗게 되는 건 나쁘지 않지. 그런데 문제는 눈이 녹을 때 눈덩신 토끼도 함께 사라진다는 거야. 갑자기 눈덩신 토끼가 녹는 일에 대해 무척 잘하는 척하며 호저가 나서서 말했어요. 참 안 됐구나. 난 겨울에는 따뜻한 남쪽으로 날아가. 백조는 부리를 하늘로 치켜들고 높은 하늘을 날고 있는 철새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날씨가 따뜻해지는 봄이 오면 다시 이곳으로 날아올 거야. 눈덩신 토끼는 따뜻한 봄이라는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때 밤색 나그네쥐가 정신없이 뜀박질하며 그들 옆을 지나갔어요. 나그네쥐야, 좀 서봐! 다람쥐가 나그네쥐를 소리쳐 불렀어요. 눈덩신 토끼한테 도움이 필요해.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나그네쥐가 잠시 멈춰서더니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 그리고 내가 너희라면 여기서 한가롭게 놀고 있지 않을 거야. 이 근처에 제멋대로 움직이는 털복숭이 폭탄이 굴러다니고 있어. 내가 직접 봤다고. 나그네쥐는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다시 쏨새같이 뛰어갔어요. 눈덩신 토끼야, 너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방법을 찾아볼게. 다람쥐가 말했어요. 모두 잘 들어봐. 눈덩신 토끼는 우리 도움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 모두 생각하는 모자를 쓰고 눈덩신 토끼가 봄에 녹지 않을 방법을 찾아보자. 그러자 호저가 말했어요. 나는 생각하는 모자가 없는걸. 하지만 언제나 하나 갖고 싶기는 했어. 하얀 물방울 무늬가 있는 파란색 털모자로 말이야. 꼭대기에 작은 털실방울이 있는 거면 더 좋고. 바보 호저야. 생각하는 모자란 진짜 모자가 아니라 머리로 곰곰이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수달이 놀리며 말했어요. 그래? 아, 뭐 진짜 모자라도 가시에 찔려 구멍이 났을 거야. 실망한 호저는 가시를 쭈뼛거리며 세웠어요. 우리 각자 눈덩신 토끼를 도울 방법을 찾아보고 다시 만나자. 다람쥐의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는 각자의 보금자리로 향했어요. 그날 이후 눈덩신 토끼는 매일 불안에 떨면서 첫눈이 내리는지 살폈어요. 눈이 오기에는 아직 일렀지만 날씨는 점점 추워지고 있었지요. 하늘은 종종 잿빛으로 흐려졌고 숲과 들판은 아침마다 하얗게 내린 서리로 신비롭게 반짝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눈덩신 토끼와 숨바꼭질을 하던 다람쥐가 갑자기 숨 넘어가는 소리로 외쳤어요. 눈덩신 토끼야! 네 발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고 있어! 눈덩신 토끼는 깜짝 놀라 자기 발을 내려다보았어요. 사실이었어요. 눈덩신 토끼는 비명을 질렀어요. 난 녹아버릴 거야! 난 녹아버릴 거야! 눈덩신 토끼는 커다란 원을 그리며 들판 위를 껑충껑충 뛰었어요. 눈덩신 토끼와 다람쥐는 급히 강가로 달려가 수달과 백조를 찾았어요. 강가로 헤엄쳐 나온 수달과 백조는 눈덩신 토끼의 발이 하얗게 변한 것을 금방 알아차렸어요. 발뿐만 아니라 등에서도 흰털이 듬성듬성 나고 있는 것도 눈치챘지요. 수달은 강물 밖으로 불쑥 몸을 내밀고는 눈덩신 토끼의 하얀 발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어요. 저런, 이제 시작이군. 수돌은 딱하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그때 호저가 마분지 상자를 머리 위에 뒤집어 쓰고 의기양양하게 등장했어요. 이것 좀 봐. 방법을 찾았어. 여기 숨으면 눈덩신 토끼가 태양을 피할 수 있을 거야. 흥, 엉터리. 수달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어요. 거기 들어가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다. 나한테 그것보다 더 좋은 계획이 있어. 태양을 피할 수 있어? 망신을 당한 호저가 심술을 부리며 물었어요. 태양뿐만이 아니라 호저도 피할 수 있지. 수달이 거만하게 말했어요. 빨리 해봐. 모두들 수달 주위로 모여들었어요. 눈떠신 토끼는 이미 하얗게 변하기 시작했어. 이제 봄이 오면 눈과 함께 녹을 거야. 하지만 내년에 다시 눈이 내리면 우리가 그 눈으로 눈떠신 토끼를 다시 만드는 거야. 눈떠신 토끼, 다람쥐, 백조, 호저는 서로를 쳐다보며 잠시 어리둥절했어요. 그러다가 이내 모두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래도 호저의 마분지 상자보다 나아. 얼굴이 빨개진 수달이 재빨리 덧붙였어요. 별로 다를 것도 없어. 다람쥐가 대꾸했어요. 내가 눈떠신 토끼의 발을 만들게. 나무 구멍에서 듣고 있던 딱따구리가 갑자기 참견했어요. 그럼 난 귀를 만들게. 호저도 흥분해서 말했지요. 그런데 우리가 눈떠신 토끼의 생김새를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혹시 잘못해서 눈떠신 토끼의 앞발과 뒷발을 바꿔버리거나 해석곰이나 오소리처럼 만들면 어떡하냐고. 딱따구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오소리? 오소리는 안 돼. 호저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회색곰은 겨울잠이라도 자지만 오소리는 1년 내내 호시탐탐 우리를 먹잇감으로 노리잖아. 다람쥐는 코를 문지르며 골똘히 생각이 잠기더니 긴 나뭇가지를 집어들고는 말했어요. 그럼 우리 이렇게 하자. 눈도신 토끼를 똑같이 만들 수 있도록 지금 그림을 그려놓는 거야. 제발 제대로 그려야 할 텐데. 만약 회색곰처럼 험악한 모습이 된다면 아무도 나랑 놀지 않을 거야. 눈도신 토끼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다람쥐는 눈도신 토끼의 걱정은 아랑곳 없이 눈도신 토끼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다람쥐가 그린 눈도신 토끼의 머리는 그럴듯했어요. 눈떠신 토끼는 약간의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호저가 다람쥐에게서 나뭇가지를 가로챘어요. 그리고는 눈떠신 토끼의 귀를 우스꽝스러운 모양으로 삐뚤삐뚤 그려넣었지요. 눈떠신 토끼는 호저가 그린 괴상한 모양의 귀를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번엔 내 차례야. 딱따구리는 부리로 나뭇가지를 물더니 눈떠신 토끼의 꼬리를 둥근 모양으로 휙휙 성의 없이 그렸어요. 수달과 백조도 눈떠신 토끼의 그림에 조금씩 힘을 보탰지요. 그림이 완성되어 갈수록 땅 위에는 점점 이상한 모습의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것을 본 눈떠신 토끼는 어찔어찔 현기증이 나는 듯 비틀거리더니 그림이 그려진 바닥에 풀썩 쓰러져 버렸어요. 나랑 하나도 안 닮았잖아. 이건 회색곰이야. 눈떠신 토끼는 속이 상해 외쳤어요. 모두 한 걸음 물러서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았어요. 이런. 딱따구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맙소사. 다람쥐가 말했어요. 끔찍하군. 수달이 눈살을 찌푸렸어요. 무시무시해. 호저가 외쳤어요. 너희들은 결코 나를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을 거야. 제발 방법을 찾아줘. 눈도신 토끼는 정말 간절히 외쳤어요. 그러자 호저가 마분지 상자를 들어 올렸어요. 모두들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지었지요. 뭐가 문제야? 어디선가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뭐가 문제야? 어디선가 친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눈뭉치처럼 하얗고 낯선 동물이 나타나 모두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그 모습이 이상하기도 낯설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모두들 긴장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났지요. 호저는 재빨리 자기가 가져온 마분지 상자 속으로 숨었어요.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니? 수달이 겁먹은 목소리를 묻고는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어요. 물론이지. 나 나그네지잖아. 나그네지가 서운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넌 나그네지일 리 없어. 나그네지는 밤색이야. 그런데 너는 흰색이잖아. 다람쥐지가 말했어요. 나그네쥐의 고운 흰색 털을 의심스럽게 바라보던 딱따구리도 질투로 콧김을 내뿜으며 말했어요. 절대로 나그네쥐일 리 없어. 그건 불가능해. 나그네쥐는 그들 앞으로 바짝 다가서며 빙긋 웃었어요. 자세히 좀 봐. 나그네쥐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모두 가까이 다가가서 생전 처음 보는 동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이제 그만 봐. 하루 종일 걸리겠다. 근데 이 근방에서 이상한 털복숭이 폭탄이 굴러다녔던 것 같은데. 나그네쥐가 말했어요. 동물들은 순간 놀라서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정말 나그네쥐 맞네? 분명히 우리 친구 나그네쥐야. 다람쥐가 외쳤어요. 믿을 수가 없어. 너 정말 나그네쥐 맞아? 호저도 소리쳤어요. 나그네쥐가 키틱키틱 웃으며 말했어요. 물론이지 호저야. 그러자 눈도신 토끼가 물었어요. 하지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왜 이렇게 하얗게 됐어?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당연하지. 겨울이 다가오고 있잖아. 겨울을 나기 위해 흰색 코트를 새로 장만한 거야. 이제 난 눈하고 섞여서 잘 보이지 않을 거야. 오소리가 먹잇감을 찾으러 돌아다닐 때 너희는 어디로 숨을 거니? 나그네지가 흰색 털을 다듬으며 물었어요. 오소리 얘기에 겁을 먹은 호저가 다시 마분지 상자 속으로 얼른 몸을 숨겼어요. 나도 하얗게 변하고 있어. 하지만 봄이 오면 난 눈과 함께 녹아버릴 거야. 수달이 그랬어. 눈도신 토끼가 우울하게 말했어요. 녹아? 녹아버린다고? 나그네쥐가 깔깔거리며 웃었어요. 나그네쥐는 배꼽을 잡고 정신없이 웃다가 진흙바닥 위를 대굴대굴 구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멍청한 소리구나. 녹는다고? 나그네쥐는 수달을 바라보며 비웃듯 되물었어요.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갈색 눈덩신 토끼들이 하얗게 변하더니 눈과 함께 사라졌단 말이야. 수달은 무척 기분이 상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나그네지가 계속 깔깔대며 웃었어요. 눈덩신 토끼는 지금 회색 곰이나 오소리의 눈을 피할 수 있는 멋진 겨울 코트로 갈아입는 중이야. 일종의 변장인 셈이지. 나처럼 말이야. 그럼 봄이 와도 내가 녹지 않는단 말이야? 눈도신 토끼가 조마조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연하지. 봄이 오면 넌 다시 얼룩덜룩한 멋진 갈색 코트로 갈아입을 거야. 그래야 맹수들이 덤불에서 너를 찾지 못할 거 아니야? 나그네쥐가 말했어요. 눈도신 토끼는 뛸 듯이 기뻤어요. 모두 들었어? 내가 녹지 않는데! 눈도신 토끼는 친구들 주위를 깡충깡충 뛰었어요. 낙엽들도 톡톡 발로 차올렸지요. 와! 절대 녹지 않을 거야! 우리 이제 신나게 놀자! 눈도신 토끼를 따라 모두 큰 소리로 웃었어요. 나그네쥐는 수달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몇몇 특별한 동물들은 계절에 따라 털 색깔을 바꾸기도 해. 뭐, 나도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 수달이 얼굴을 붉힌 채 콧수염을 실룩거리며 말했어요. 모두 의심스러운 눈길로 수달을 바라보았지요. 그때 마침 그해의 첫눈이 수달의 코끝에 떨어졌어요. 그 모습에 동물 친구들은 모두 즐겁게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또박또박 이야기 네 명의 프랭크 글 수 메이필드 그림 게리 파슨스 등장인물 프랭크 4세 프랭크 1세 프랭크 2세 프랭크 3세 안녕 난 프랭크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프랭크 4세지요. 사실 내 이름은 아빠인 프랭크 3세를 따라 지은 거래요. 아빠 이름은 아빠의 아빠인 할아버지 프랭크 2세를 따라 지은 거고요. 할아버지 이름은 할아버지의 아빠인 증조할아버지 프랭크 1세를 따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 넷은 모두 다 프랭크예요. 참, 프랭코도 소개할게요. 프랭코는 증조할아버지의 앵무새예요. 주로 스페인 말로 쉴 새 없이 재잘되지요. 증조할아버지와 프랭코는 아주 오래전에 만났다고 해요. 물론 내가 태어나기 전, 아빠와 할아버지도 태어나기 전에 말이지요. 프랭코는 거의 증조할아버지만큼 산 셈이에요. 그 정도로 나이가 많은 거지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나이가 무척 많아요. 98살이지요. 그리고 보니 거의 100살이잖아요. 할아버지는 66살, 아빠는 38살. 난 지난주에 6살이 되었어요. 지난주 내 생일에는 아빠,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가 굉장한 선물을 주었어요. 노란 줄이 있는 검은색 돛담배였죠. 흰 돛을 단 돛대가 3개나 되었어요. 정말 멋져요. 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큰 소리를 외쳤어요. 예전에 내가 탔던 배가 그렇게 생겼었지. 증조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우리 증조할아버지는 옛날에 선원이었거든요. 이제부터 증조할아버지의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한 번은 증조할아버지가 항해를 하다가 지독한 폭우를 만났다고 해요. 바람에 날아가지 않으려고 돛대를 꼭 붙잡고 있어야 했대요. 그런데 그만 배가 바위에 걸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폭풍우가 잠잠해진 뒤에도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했지요. 결국 증조할아버지는 근처의 섬까지 헤엄쳐가서 살아났다고 해요. 그 이야기를 듣자 나는 배를 띄워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곧장 두 팔로 배를 안고서 집 뒤쪽 들판을 흐르는 시내를 향해 달려갔죠. 비가 온 뒤라서 그런지 시냇물은 소용돌이를 치며 세차게 흐르고 있었어요. 나는 시냇물을 가로지르는 다리 옆에서 모형배를 띄웠어요. 배는 빠른 물살을 타고 마치 백조처럼 떠내려갔어요. 산들바람이 불자 돛들이 깃발처럼 펄럭였지요.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떠내려가는 배를 보며 나도 달렸어요. 그런데 배가 점점 빨라지더니 어느 순간 나보다 더 빨리 나갔어요. 배는 물결을 따라 까딱까딱 흔들리고 빙글빙글 돌기도 하더니 곧 저만치 떠내려가 버렸어요. 안 돼! 나도 모르게 소리쳤지만 배는 흐르는 시냇물을 따라 힘차게 떠내려갔어요. 멈춰! 힘껏 외쳐도 소용없었어요. 배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흰 돛의 끝부분을 살짝 내비친 것을 마지막으로 커다란 관 속으로 쑥 들어가 버렸죠. 선물로 받은 배를 잃어버리다니. 나는 너무 속이 상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선물 포장을 풀 때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족들의 얼굴이 생각났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생일이 즐겁지 않았어요. 나는 멍하니 강물만 바라보다가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리고는 곧장 내 방에 숨어버렸지요. 식구들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녁 시간이 되자 모두들 그 모형배에 대해 한마디씩 했어요. 프랭크, 내 배는 어디 두었니? 아빠가 물었어요. 제 방이에요. 난 어쩔 수 없이 거짓말을 하고 말았어요. 순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요. 그 배는 네 증조할아버지가 네 6살 생일에 만들어주셨단다.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증조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어요. 그때는 2차 세계대전 중이었지. 나는 큰 나무 토막을 깎아 배 모양을 만들었어. 대바늘로 돛대를 삼고 면으로 된 밀가루 부대를 잘라 돛을 만들었지. 추억에 잠긴 증조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어요. 그 뒤를 이어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내가 내 나이 때에는 전쟁 중이었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도시에 사는 어린이들을 좀 더 안전한 시골로 피신을 시켰지. 폭탄이 떨어지지 않는 곳으로 말이야. 나도 혼자 기차에 태워져 어떤 친절한 사람들이 사는 농장으로 보내졌단다.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이야기를 멈추었어요. 그때 나는 이 모형배를 가져갔단다. 집 생각이 날 땐 오리들이 노는 농장 연못에 배를 띄우곤 했지. 아, 그러던 어느 날 가시던 불에 걸려 돛이 찢어진 거야. 고맙게도 농장 아주머니가 바늘과 실로 꿰매주었지.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있단다. 저녁을 다 먹고 나면 보여주마. 할아버지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나는 마른 침을 꼴깍 삼켰어요. 이번에는 아빠가 배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나도 어릴 적에 네 할아버지에게서 그 배를 받았단다. 난 공원에 있는 호수에 배를 띄우곤 했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덧붙였어요. 지금은 그 자리에 스케이트 보드 공원이 들어서 있지만 말이다. 아빠가 계속해서 말했어요. 그렇게 놀다가 하루는 노젓는 배와 부딪히는 바람에 돛대 하나가 두동강이 나고 말았단다. 할아버지가 허허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걸 길 모퉁이에 새로 생긴 중국 음식점에서 가져온 나무젓가락으로 고쳤지. 아빠는 문득 생각났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돌아보았어요. 그날이 바로 사람이 처음으로 달에 착륙한 날이었어요. 함께 텔레비전을 보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그래, 그랬었지.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제 내 배로구나, 프랭크. 할아버지도 거들었어요. 우리 모두가 한 번씩은 그 배의 주인이었어. 그야말로 프랭크들의 배로군. 모두가 웃었어요. 나만 빼고 말이에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나는 증조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나무를 깎아 배를 만드는 모습을 생각했어요. 할아버지가 기차를 타고 시골로 가는 모습도 생각했죠. 공원에서 노는 아빠와 달에 도착한 사람도 생각했어요. 그 배는 우리들의 배였어요. 네 명의 프랭크의 배. 그런데 내가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 와서 잃어버렸단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우리는 산책을 나갔어요. 네 명의 프랭크가 다 함께 말이에요. 바닷가 산책길을 걷고 있을 때 아빠가 물었어요. 왜 그러니, 프랭크? 할아버지도 한마디 했어요. 그러고 보니 너 좀 울적한 것 같구나. 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대답은 그렇게 했지만 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잃어버린 배를 걱정하고 있었어요. 발끝만 내려다보며 터벅터벅 힘없이 걸었지요. 그때 아이스크림을 사온 아빠가 말했어요. 물가로 내려가 볼까? 바닷가 한쪽에는 바위가 잔뜩 쌓여 있었어요. 바위 사이로 흘러나온 시냇물이 모래밭 위로 구불구불 흘러가 바다와 만나고 있었지요. 나는 시냇물에 발을 담그려고 신발과 양말을 벗었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빠가 무언가를 발견한 거예요. 어? 저건 꼭... 어, 아니야,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바위 쪽을 가리켰어요. 커다란 바위 틈새에 작은 무언가가 눈에 띄었어요. 검고 노랗고 하얀 빛깔을 띤 물건이었죠. 순간 나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헉, 설마 그럴 리가! 나는 그 물건을 향해 달려갔어요. 그건 배였어요. 우리 프랭크들의 배였어요. 배는 시냇물을 따라 여기까지 떠내려온 게 틀림없었어요. 폭풍우를 만났던 증조할아버지의 배처럼 바위에 걸려 있었죠. 나는 바위 사이에서 배를 들어올렸어요. 배는 여기저기 조금씩 망가져 있었어요. 줄이 몇 개 끊어지고 돛은 찢어지고 군데군데 긁혀서 칠도 벗겨져 있었어요. 나는 배를 보자 너무 기쁜 나머지 눈물이 쏟아졌어요. 나는 배를 끌어안고 울면서 말했어요. 사실은 제가 잃어버렸어요. 어디 시냇물에서 놀다 잃어버렸는데 죄송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빠가 나를 꼭 안아주며 손수건을 건네주었어요. 고치면 되지. 증조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잘 고쳐주마. 새 것처럼 될 게다. 할아버지도 말했어요. 아빠는 내 어깨를 꼭 감싸며 말했어요. 프랭크, 잘 고쳐서 너도 언젠간 네 아이들에게 이 배를 물려주려무나. 우리는 함께 배를 고쳤어요. 증조할아버지가 방법을 일러주었지요. 할아버지는 끊어진 줄을 세 줄과 이어서 돛대에 묶었어요. 아빠는 찢어진 돛을 꿰매었어요. 난 페인트질을 했고요. 수리가 모두 끝나자 증조할아버지가 말했어요. 이 배의 이름을 새로 지어주는 것이 좋겠구나. 프랭크호로 부르는 게 어떻겠니? 프랭크호, 오래오래 가거라. 우리 모두는 만세를 불렀어요.